푸른 밤 종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대충은 예상이 가는데요. 일단 24시간 기본 자세가 누워있는데 무기력함 플러스 배부름 플러스 졸림 상태일 거고요. 조카 포함 누구도 귀찮지 않게 하길, 엄마가 일 시키지 않길, 그리고 친척들이 괜히 아는 척 걱정하지 않길,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겠죠? 지금 그 상태는 내일도 모레도 아마 연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겠죠. 비록 야, 너 못 본 사이에 많이 예뻐졌다, 학교는 잘 다니고, 뭐 이런 다정한 이야기를 해주는 친척들보단 야, 넌 어릴 때 참 예뻤는데 왜 클수록 못생겨지냐, 역변이야, 뭐 이런 막말 시전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요. 설 아니면 또 언제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이겠습니까? 앞으로도 볼 기회가 참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랜만에 모인 자리, 기회가 될 때 많이 봐두십시오. 2월 1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9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키라 나이틀리의 로스트 스타즈였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이 설에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왠지 이게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1월달 연초에 많이 나누다가 2월달에 다시 한번 나누잖아요. 그래서 좀 어색함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 뭐 설이니까 나눠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이번 연도도 원하시는 모든 것들 이제 슬슬 시작하시고 꾸려나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설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획한 거 다 이제 실행하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푸른밤 설 특집 이어지죠. 아프니까 설날이다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부제는 설남 설녀입니다. 매주 사실 목요일을 함께해 주셨죠. 나인씨 설녀로 와주시고요. 오늘의 특별 설남, 아 짙은씨가 오세요. 예전에 푸른밤 심야포차에 함께 하시면서 와 이분 정말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는데 또 깊이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함께 하십니다. 두 분이 멋진 노래들 선곡해 오셨으니까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죠.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삼성자동차, 한국미즈노와 함께합니다.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오늘은 드디어 뉴질랜드에서의 마지막 날. 북섬 여행과 남섬을 둘러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이어 제가 앞으로 가볼 곳, 다시 한국입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서 이곳저곳을 쭉 둘러보고 시간이 되면 또 해외로 나와봐야죠. 한국에서 뉴질랜드까지는 비행시간이 거의 11시간 정도 되는데요. 일단 숙소에서 일어나 오클랜드까지 먼저 가서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동하는 데에만 하루가 다 걸릴 것 같습니다. 여하튼 뉴질랜드 여행은 여기서 끝. 그래도 음악이 머문 자리들은 계속됩니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핑크 플로이드의 굿바이 블루 스카이였습니다. 설이라고 한국 들어오나 봐요. 한국에선 어디 가려나 기대가 됩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라이브 들으셨는데 월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이 공연이 상당히 인상 깊은 곡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베를린 장벽 무너진 그 자리에서 했었던 핑크 플로이드의 공연이 상당히 기념비적인 그런 공연인데 이 곡이 또 상당히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포인트가 있었던 그런 노래였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죠. 강유나님, 설 연휴라서 5일 쉬거나 심지어 일주일까지 쉬는 회사 많던데 진짜 부럽습니다. 설 연휴에 저는 풀 근무예요. 8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 약국에서 일을 하거든요. 약국은 평소보다 명절 때 2배 이상 많은 환자들이 와서 특히 제일 힘든 날입니다. 제발 너무 많이 드셔서 배탈 나는 분들 없으셨으면 해요. 고생하고 있는 저를 위해 노래 부탁드립니다. 마이네임의 너무 very much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 반갑네요. 제가 얼마 전까지 활동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방송국에서 리허설할 때 들었던 그런 노래인데 좋던데요. 트랙도 멋있고. 자, 약국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설 연휴 때 또 이럴 명절 때 손님이래 환자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군요. 그래요. 좀 배탈 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괜히 걱정되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 좀 어디 안 좋아 보이면 걱정돼서 좀 약국 가서 약이라도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고생하십니다, 강유나님. 이번 설도 몸 편찮으신 분들 좀 그분들 약 잘 챙겨주시고 뜻깊게 보내셨으면 하네요. 힘내요. 2112님, 아까 낮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 보면서 제가 많이 우니까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자꾸 힐끔거리더라고요. 다 큰 어른이 만화 영화 보면서 울면 좀 신기할 수도 있겠죠? 창피해서 엔딩 크레딧 올라가자마자 나왔네요 하셨습니다. 에이, 뭐 어때요? 다 큰 어른이 만화 영화 보면서 우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냥 그 옆에 앉은 남학생은 많이 우니까 본 걸 거예요. 만화 영화 보면서 운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울 수 있죠. 그냥 너무 콧물 너무 먹으셔서 배부르시지 않을까? 이렇게 남학생이 이렇게 쳐다본 건 아닐까 싶네요. 울 수 있습니다. 민영님. 새벽에 작업하는데 외로워서 몸부림치다가 미니 깔았어요. 종현 DJ님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남성분인 것 같은데 이름이 민형님. 어쨌든 푸른밤은 남성 우대 프로그램이고 또 작업하시는 분들 우대 프로그램이고 늦은 시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을 또 챙겨드리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3325님, 친구랑 톡하다가 보니까 둘 다 푸른밤 듣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사연 보내요. 이비야, 올해 우리 우정 15주년이야. 지금처럼 즐겁게 지내자. 그리고 새해엔 애인 좀 만들길. 꼭 읽어주세요 하셨습니다. 15년이나 우정에 시간을 나눴다니 대단한데요. 저도 15년 된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튼튼한 우정 이어가시고 애인 생기길 바래요. 올해엔 뭐 없었던 이유가 올해엔 없어지길, 상쇄되길. 소희님, 오랜만에 손에서 났던 기타를 잡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타 치면서 고백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기타를 친다라는 건 너무나 뭐랄까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고백을 기타 치면서 하는 건 비추천이에요. 고백은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백이 받아들여졌을 때 막 짜여진 이벤트처럼 보여주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타를 딱 치면서 노래를 또 자연스럽게 부르고 그 사람이 들으면서 이건 날 위한 노래인가? 이렇게 은연중에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벤트는 티 내면 낼수록 별로예요. 그러니까 기타 연습하시고 불러주는 것까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작전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풋풋하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미운 나 그리고 알리의 펑펑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참 모자란 나 자꾸 울컥해지고 서러운 맘 들어 그렇게 잠들어 깨면 어제의 난 우습기만 해. 참 미운 나 어반자카파의 미운나 그리고 알리의 펑펑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2월 2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예매권 드립니다. 한 분당 두 장씩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2015 VOS 콘서트 봄 그 어느 날에 초대합니다. 3월 13일 금요일과 14일 토요일 공연이고요. 장소는 롯데카드 아트센터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설 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 설남 설녀로 돌아오겠습니다.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예요. 좋다. 좋다. 좋다. MBC FM for you. 좋다. FM for you. 그 뭐든 과하면 독이 되죠. 어느 대학 입학했니? 올해는 취업해야지. 결혼 언제 할 거니? 등등. 평소보다 과한 관심들이 독이 되기도 하는 명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푸른밤 설 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 설날이라 아픈 마음 이분들의 선곡으로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설남 설녀 나인 짙은 씨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푸른밤 설 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 설날인 오늘요. 이리저리 치여서 지치고 아픈 마음들 토닥여 드리겠습니다. 설남 설녀 두 분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목요일 터줏 게스트죠. 나인 씨.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분 짙은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랜만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짙은 씨 목소리가 네. 어두우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게 설 증후군 같은데 이게 약간 명절 되면 네.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좀 올릴까요? 좀만 올려주세요. 기분 좋은 날이니까 2음정, 2음정도. 예. 안녕하세요. 짙은입니다. 자, 네. 오랜만에 또 푸른밤 찾아주셨는데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명절이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종현 씨 그리고 나인 씨 여러분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그래요. 짙은 씨였고요. 나인 씨도 항상 매주 만나 뵙지만 네. 또 설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인입니다. 저는 목요일에 늘 뵙는 네. 분이죠. 나를 분이라고 해. 심지어 오늘도 목요일이야. 근데 목요일에 뭐가 많아요. 네, 늘 목요일에 무슨 날이더라고요. 특별한 날이 많더라고요. 나인 씨와 함께하면 좀 특별한 날이 그래서 선곡하기는 되게 편했어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네. 발렌타인 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뭔지 아시죠? 네네네. 네. 쉽게 가는 거. 네. 그래요. 제가 오늘 두 분 오셨는데 사실 짙은 씨 푸른밤 예전에 나와주셨을 때도 재밌는 이야기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탐나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탐내십시오. 네. 또 오랜만에 오늘 함께 하게 돼서 기쁘네요. 네. 더 잘생기셔진 것 같아요. 메이크업 네. 했어요? 그때는 그래, 메이크업 네. 오늘은 메이크업. 그래서 좀 더 잘생겨 보이는. 자, 두 분 명절 어떠세요? 네. 기다려지시나요? 저는 별로 것 같아요. 명절 재미 없지 않나요? 명절 재미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재미는 없죠. 그죠. 근데 이 핑계를 대고 또 고향에도 갈 수 있고 네. 뭔가 가족도 만나볼 수 있고 이래서 그죠? 필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 짙은 씨는 고향이 네. 어디세요? 전 전남 여수입니다. 여수. 그러면은 되게 멀리 와 엄청 멀어요. 네. 네. 얼마나 걸려요 평소에? 요즘에 좀 빨라져가지고 예전처럼 막 뭐 6시간 7시간 걸리진 않고요. 한 4-5시간이면 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름답던데요 여수는? 가보셨어요? 네. 놀러 갔었는데 진짜 네. 예뻤어요. 여수하면 밤바다죠. 그렇죠. 아니 여수 밤바다를 갔더니 그 노래만 네.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마스코트가 되었죠.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야, 네가 이런 노래 만들었어야지. 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여수 사람이 만들었어야지. 네. 얼마나 못하면 이런 말씀 하셨죠. 네. 나인 씨는요, 어디 내려가시나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그냥 서울에 혹시? 있으니까 이제 명절이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냥 싫은 소리 듣는 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설거지 하는 날 같아요. 설거지. 그래도 효녀네요, 효녀. 그러네요. 설거지도 함께 하고. 음식을 잘 못해서 설거지라도 해드려야 제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명절에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듣기 싫은 이야기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듣기 싫은 얘기는 너무 많고요. 네. 듣고 싶은 얘기는 별로 없는데 듣기 싫은 얘기 많죠. 뭐 결혼 언제 할 거니. 제 동생이 또 결혼을 했어요. 격한 결혼하셨어요? 제 동생이. 동생이. 그럼 이제 너는 언제 가려고 동생을 먼저 보냈냐. 분명히 이 얘기 들을 텐데. 네. 짙은식 격한 공감. 저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섰어요. 네, 결혼 약간 좀 뒤로 밀어놓으신 것 같고 살만 한 5kg, 10kg 찌면 내가 결혼 얘기 안 하겠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항상 이 어머니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님은 네. 보면 왜 이렇게 말랐니? 저 항상 세 명 다 말랐다. 우리가 너무 우리가 너무 말라 보이는 거야. 네. 오랜만에 보니까 더 말라 보이고 더 복 없어 보인다고. 더 그랬다. 밥은 먹고 다니냐? 명절 음식 더 많이 챙겨주시고. 네, 그래서 이게 마르면 또 굉장히 영세한 뮤지션처럼. 영세. 네. 그렇게 대해주세요. 아니 아니야. 네. 좀 더 히스테릭해 보이고. 아티스틱해 보인다고. 그거는 보인다고. 이제 그 아티스트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고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영세해 보이는 거죠. 저희 회사 또 네. 선생님께서 이수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뭔가. 뮤지션 네네. 음악을 하는 사람은 고뇌가 있어 보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말라야 한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제가 해석을 해봤을 때 네. 마르면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좀 고뇌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혼자만의 해석을 좀 해봅니다 아, 네. 그럴 수도 있네요 자 오늘 좋은 노래 선곡해 주시잖아요 두 분 나인 씨 어떤 주제 가져오셨는지 제 주제는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입니다 아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네. 이거 양화대교. 어 맞아요. 양화대교의 가사인데. 맞습니다.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이 노래 네. 가사 네. 가족과 참 잘 어울리네요. 그쵸. 네 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지텐 씨는 어떤 주제로? 저 너무 개인적으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이고 한 살 또 먹었네. 하지만. 아이고 한 살 또 먹었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가 하지만인 것 같네요. 하지만 점점점 궁금하다. 질 수 없다 이거죠. 한 살 먹었지만 뭐 불가항력이잖아요. 한 살 먹는 건 시간이 흐르는 건 막을 수 네.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또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위로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주제에 맞는 노래들이 이제 선곡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인 씨의 노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알리샤 키즈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노원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의 가사가 네.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모든 게 잘 될 거거든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설날에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네. 이분은 영세한 뮤지션이 아니니까. 아니죠. 근데 잘 되준 거죠. 그죠. 데뷔하자마자 뭐 네. 승승장구했으니까. 기업형 뮤지션이죠. 기업형. 거의 뭐 중소기업이죠. 넘어섰죠, 중소기업. 넘어섰어.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죠. 엘리샤 키스의 No One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밤 설특집 설남설녀 나인씨 지튼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인씨가 골라오신 엘리샤 키스의 노원 네. 들으셨어요. 네. 아, 그 전에 설남설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남설녀. 이 설이라는 게 네. 여러 가지 느낌이 있네요. 네. 설날의 설도 있고 네. 썰을 푼다는 썰도 있고 약간 그 혀 같기도 해요. 네네, 혀 좋다. 혀. 네. 혀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구나. 혀. 네. 약간 그런 쪽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원 소개 좀 해주시죠 나인 씨. 네 일단 알리샤 키즈 하면 진짜 유명하잖아요. 데뷔하자마자 그래미를 휩쓴 아티스트니까 네. 왠지 이 설날에 이게 탄탄대로 이게 승승장구한 아티스트 노래 들으면 이 영세한 뮤지션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복받을 것 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번 연도는 뭔가 다를 것 같은. 그러니까요 올해 다들 이렇게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선곡을 해봤고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 이유가 그 그래미에서 스티비 원더가 알리샤 키스를 소개하면서 이 노원을 불렀어요. 그냥 무반주에 자기가 알리샤 키스 노원 하면서 노원 노원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노래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남습니다. 자, 이 노래 소개받아 봤고요. 네. 자, 주제가 상당히 네. 뼈가 있는 아이고 한 살 또 먹었네. 하지만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주제. 하지만. 자, 지튼 씨 어떤 노래 가져오셨나요? 저는 사실 좀 선곡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네. 급하게 하느라고 딱 떠오른 노래가 요즘에 제가 키인의 새 앨범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최근에 나왔던 스트레인지 랜드라는 앨범을 좀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거기 첫 번째 곡인데 You Are Young. 너는 젊다. 너 젊어. 한 살 더 먹었지만 젊어. 그래도 젊어. 네. 그러니까 제 나이가 항상 그 해가 되면 네. 아유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맞죠, 들어요. 내가 벌써라는 생각이. 제가 벌써 서른이 넘었어요. 이런 안 그래 네. 보이는데. 서른이 넘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네. 나인 씨도 비슷하잖아요. 서른 넘었죠. 저희 뭐 20대 초반 같잖아요. 서른 넘었잖아. 노래를 들어야 될 거예요. 두 분 네. 이러시는 거죠? 유아영, 나인 씨 유아영. 야, 아니 유아영 이거 약간 여자 이름 같아요. 유아영 씨. 아영 아영이 같아요. 유아영 씨. 유아인의 남, 여동생. 유아영 씨. 네. 어, 아 이렇게 뭐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는 그렇죠. 좋은 곡이네요. 유아영. 네. 젊어요. 네. 당신 아직. 피디님 유아영. 어 거기 피디님까지 갔으면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너무 넓어지나요? 어, 너무 넓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그냥 뭐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정말 정신적인 네. 유아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청춘이에요 네. 이런 느낌 같아요. 아직 청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저 아직 유아영 할게요. 자 킨의 노래죠. 네. 이 노래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죠. Fearful child, have faith in brighter days. Stay until this darkness fades away. Lie still beside me. I'll hold you now. I'll hold you forever. 네, 짙은 씨가 골라온 킨의 유아영 듣고 오셨습니다. 오, 어, 젊어지는 네. 기분. 뭔가 피아노의 그 네. 뭐랄까 해머가 현을 때리는 그 느낌이 그렇죠. 나를 점점 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주름이 하나씩 없어지네요. 기적이. 그래요. 약간 쿵쿵거리는 그런 네, 느낌도 있고. 신나요? 네, 이분들도 약간 좀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아, 좀 이런 스스로를 다독이는 느낌으로 노래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 좋은데요? 네 좋은 것 같아요. 킨이 예전에 약간 뭐 피아노 중심의 노래를 많이 했다면 네. 요즘은 약간 신서 신디라고 신디 네 신디사이저 네, 그런 거 많많이 써서 약간 몽환적인 노래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좋은데요? 좋은 설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영국의 락밴드잖아요. 영국의 락밴드죠. 그렇죠. 영국의 3인조 영국의 서태지 아이들 친절하게 작가님이다 써주셨는데 네. 영국의 락밴드로 서정적 브릿팝 밴드의 상징 신스팝 사운드로 변화된 음악을 들려줘요. 톰 채플린 팀 라이스 옥슬리, 리처드 휴즈. 아, 이름이 휴즈네요. 네, 휴즈. 그리고 휴즈 제시 퀸이라고 베이스 치시는 분이 새로 가입을 하셨죠. 어, 이번에 또. 아, 이제 숟가락 얹으신 거죠. 이미 차려져 아니, 있는 제사상에. 아니, 어떻게 퀸에 들어가지? 그러게요. 아, 어떻게 들어가지? 종현 씨, 퀸 들어갈 수 있다면. 아, 영어부터 배워야 돼서.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 절대 포기는 못하지만.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네. 팀이 이렇게 새로운 멤버를 영입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쉽지 않죠. 또 상당히 킨이라는 상당히 이름을 올린 유명세인 팀이 한 명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영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제 느낌에는 베이시스트가 잘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팀이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어. 킨이. 그게 제, 저는 서태지가 없구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좀 더 난감해진 상황이 어.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정말요? 네, 네. 어, 정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던데. 어, 그럴 수가. 아, 이게 또 아닌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베이스를 잘 치는 분이신가 봐요. 퍼커션이 네. 기가 막히는 걸지도 어, 몰라. 장난 아닌가 네. 보다. 어,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네. 어때요? 어. 예, 잘생겼네요. 뭐 예. 난감한 쉽지 않죠. 위아영이에요. 유아영. 유아영. 젊긴 하죠. 예, 그 81년생이네요. 예. 자, 퀸의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뭐 비교적 신보 2012년에 나온 네. 뭐 비교적 빨리 나왔던 아, 빨리 또 새로운 앨범 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퀸도. 맞아요. 자, 오늘 푸른밤 설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로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 짙은 씨, 설남설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아프니까 설날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 되면 좀 아프지 않나요? 그런 것들 명절에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마음보다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오, 저희도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많이 못 먹는 3인. 예, 네, 명절 되면 끝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체. 예, 소화기관의 어떤 문제. 손발이 붓고. 손발이 붓고. 떡국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손발이 부어요. 맞아요. 느껴. 너무 느껴요. 어떻게 속 떡국이 그렇게 남는지 몰라. 어. 떡이 불지 않나요? 어, 그래요. 아니, 불죠. 먹어도 먹어도 줄질 네. 않아. 어, 줄지 떡이 않지. 불어서 더 많아지는 어. 그런. 그래서 내 몸 안에서도 부는 거죠. 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싫어하겠다. 자, 나인 씨는 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네. 우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또 해봤는데 아프지 말고 이런 주제로 선곡을 해오셨잖아요. 네. 두 번째 노래를 한번 소개 받아보죠. 그렇죠. 이 선곡 주제를 이 노래 가사에서 따왔는데요. 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준비했습니다. 아, 이 노래 좋잖아요. 아, 이 노래 들으면은 이 한 남자가 아기였는데 엄마 100원만 하다가 아, 내가 이제 이 가정을 이끄는구나. 이 한 남자가 이렇게 성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골라봤어요. 엄마 100원만. 이 부분에 공감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잘 안 하겠죠. 요즘에는 100원으로 네.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요즘은 500원. 500원 정도 받아야 되나? 500원도 안 되고, 1000원 정도는 돼야 돼. 아, 요즘엔 1000원인가요? 네. 10배가 됐네.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어요. 500원으로. 네. 그때 100원으로도 못 사 먹었어요, 사실. 그래요? 100원으로도 좀 힘들었죠. 쫑디 때는 못 사 먹었는데 우리 때는 사 먹었어요. 아니, 저 100원대. 그렇군요. 네. 유아영. 네. 자,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2부 마치고요. 자세한 이야기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오늘 관내 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아재 yeah. 널 보며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푸른밤 설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 나인씨, 짙은씨 선곡으로 설남설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니까 설날이다. 그리고 설남설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 어떤 의미로 이 작가님들이 이 타이틀을 잡았을까라는 사실 이 조합이 좀 이게 낯설어요. 아프니까 설날이다.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전에는 뭐 아프리카 청춘이다라는 노래도 10cm가 네, 이렇게 한번 꽈서 네. 쓰기도 했었는데 아프니까 설날이다. 난해한 물음표가 뜨네요. 네. 아파야 제맛이지. 뭐 이런 그런 느낌도 있고 아파야 좀 쉬지. 네. 설날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저희처럼 뭐 만혼이라고 하죠. 결혼이 늦어진 사람도 있지만 네네. 또 결혼을 해서 또 시월드라고 하죠. 시월드에 가서 네, 또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맞아요. 또 뭐 그래서 아프니까 설렙니다. 네, 다들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네. 사람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2부 끝곡으로 듣고 왔는데 네. 이 노래 나인 씨가 또 골라오셨잖아요. 이 가사가 그 중에 뭐 우리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거기가 정말 엄청난 가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는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거랑 참 어울리는 가사가 아닌가. 저는 양화대교라는 그 타이틀을 보고 사실은 양화대교로 가는 길에 이제 클럽을 가기 직전에 양화대교 건너는 그런 얘긴 줄 알았어요. 아, 양화대교 그 왠지 자이언티 씨라고 하면 네. 이제 나 놀러 간다. 약간 이런. 근데 이게 아닌 거야. 양화대교 이러면서 네. 양화 이러면서 좀 신나게 무대. 그럴 것 같은 느낌. 네.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양화대교를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살아온 길을 빗대어서 양화대교라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시적인 표현 정말 너무 멋집니다. 이제 그 다리 위에 내가 서 있다. 아버지가 그 가장으로서 힘들었던 그러니까. 걸어왔던 길을 이젠 내가 걸어간다라는 가사도 나오고 너무 감동적, 소름 끼친다 진짜. 그러니까 자이언티 씨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네네. 자전적인 이야기를 처음으로 담았던 곡이어서 상당히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고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줘서 너무 기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진심이 또 전해진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설날에 잘 어울리네요.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좀 아프지 않고 올해는 즐겁게 행복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자 이런 네. 이야기 자이언티의 노래를 소개받아봤고요. 네. 자 이제 지튼 씨의 네. 추천곡을 들어봐야겠죠. 아까 주제 네. 뭐라고 하셨죠? 어찌? 아이고 한 살 또 먹었네. 하지만 자, 이 주제로 그쵸 제임스 모리슨의 Undiscovered라는 노래인데 딱 갑자기 이걸 보면서 종현 씨를 보니까 종현 씨가 약간 제임스 모리슨 분위기가 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서양적이고 이국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네요. 제임스 모리슨보다 훨씬 잘생기셨지만 염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 노래에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갑자기 약간 이런 그 매치업이 되나요? 동질화 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노래 가사도 약간 비슷한데 좋은 가사가 나는 I'm not lost 나는 로스트 된 게 아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다. 단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많은 상황이 빗대어질 수 있을 것 멋지다.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망한 게 아니다. 아직 뜨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치? 뭐 이런 것도 있고 내 안에 뭐 좋은 모습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일 뿐. 그렇죠. 그렇죠. 멋진데요. 언젠가는 한번 이게 남자가 칼을 뽑으면 뭐라도 네. 썰어야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아직 칼을 뽑지 않았을 뿐. 칼을 아직 사지 않았을 뿐. 사지도 않았어. 아직. 네. 아직 구하지 않았어. 구하지도 않은 거야. 칼만 구하면. 별론데? 언제 구할 거야. 어쨌든 네. 뭔가 찾아낸다면 이제 나의 뭔가 진가가 발휘되기 전일 뿐이다라는 네. 이야기. 설날 그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야 너는 언제? 너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맞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죠. 아직은 그냥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는 것일 뿐. 저는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이런. 그리고 살아가는데 약간 그 속도가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는 20대 초반에 대성하고 누구는 40대 후반에 대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빨리빨리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너무 기분. 너무 딱 정해놓고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요. 전혀... 맞아요. 그게 네. 왠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쟤는 어떻다는데 맞아. 쟤는 어땠는데 라면서 사실 학교 다닐 때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엄친아. 옆집 누구는 그래 엄친아 네, 옆집 맞아. 누구는 어땠다는데 너는 그러니까. 이 얘기 정말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그 얘기 했어요. 엄친아 얘기를 하면 네. 그 친구는 다른 집에서도 비교의 대상이 될 거고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 그 친구는 중심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둘의 어떤 그런 공정한 비교가 아닌 거죠. 네. 맞아요. 1대 다수의 1대 다수인 거죠.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친구도 힘들 거야. 우리 비교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래 설날이니까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야. 자 노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 종현 씨 대사고요. 아니요. 지트 씨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일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임스 모리슨의 Undiscovered. 제임스 모리슨의 Undiscovered 들으셨습니다. 목소리 매력적이에요. 목소리 뭐 달고 있는 것 같죠. 그게. 뭐 이펙터 하나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펙터 달고 노래 부르기 전에 발로 한번 딱 밟고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비슷한데요? 아니에요. 안 돼요. 자, 이 노래 나가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목소리 참 매력적이다. 네, 근데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이 목소리를 얻게 된. 어렸을 때 그 비강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아팠대요. 오랫동안. 뭐 감기 같은 건데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시고 그게 나으면서 득음 비슷하게 된 거죠. 그 목소리 된 거. 그래서 좀 싫었나 봐요 처음에. 근데 이게 너무 매력적인 그게 되니까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목소리라는 건 사실 대부분의 보컬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잖아요. 어떠세요? 지튼 씨도 본인의 저는 목소리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본인의 목소리를 마음에 들기 힘들어요. 지튼 씨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요? 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감사 엄청 감사하죠. 자, 덕분에 먹고 사니까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나인 씨는 어떠세요? 목소리 좋은데. 그렇죠. 지진 씨 목소리도 좀 네, 머금은 진짜 특이하잖아요. 어디에 없는 목소리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 목소리가 그렇게 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렸을 땐 훨씬 더 심했어요. 전 약간 변성기처럼 왔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집에 전화하면은 남자인 줄 알고 안 바꿔주고 막 그랬어요. 오. 그거 좀 네, 되게 화났겠네요. 아, 어이가 없었죠. 네. 뭐, 지금은 뭐 마음에 드세요? 네. 그래도 아직 먼 것 같아요. 더 득음을 그렇죠.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네. 자, 제임스 모리슨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제임스 모리슨. 네. 그 전에 종현 씨는 어때요? 목소리에 아, 대해서 네, 궁금해요. 저는요. 사실 아직도 네. 뭐 많은 톤과 많은 음색들을 연구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네, 아직까지도 뭐 만족을 못했고 네.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는 되게 네. 엄청나게 여성스러운 가는 목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 가수를 따지면? 맥스웰이나 뭐 조관우 씨라든지 되게 그 정도의 되게 얇은 목소리를 좋아해요. 그 소울스타의 보컬리스트 세 분 중에 한 분도 되게 얇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 정도의 상당히 미성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마음 놓고 있습니다. 소리는 뭐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임스 모리슨. 제임스 모리슨. 2006년 1집 앨범 Undiscovered로 데뷔했죠. 그냥 데뷔 트랙이네요. 네. You Give Me Something. 우리나라에서 많이 히트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영국 아시고요. 싱어송라이터고. 아무튼 뭐 목소리도 좋지만 곡을 되게 잘 쓰시고 이분이 되게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아 그래요. 가정이 있어요 벌써? 네. 되게 젊었을 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맞나?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인. 네, 가정적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아~ 딱 영국 남자죠 뭐. 설날에 딱 어울리네요. 뭐랄까 자랑하고 싶은 남자네요. 네, 요리해주고.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 된 게 확실하진 모르겠어요. 뭐 아직 결혼 생활 중인지. 시간이라는 건 네. 흐르고 네.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그렇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않아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정적이었던 사람.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지튼 씨의 소식통으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제임스 모리슨의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네. 슬슬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저 차례네요. 나인 씨의 네.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이 주제에 맞는 노래. 네. 저는 에릭 크랩튼 곡을 이제 마지막으로 골라봤는데요. 네. 이 Tears in Heaven이라는 곡이 자기 아들을 세상을 이제 떠나보내고 나서 쓴 곡이에요. 네네. 첫 가사가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너는 내 이름을 기억할까? 이런 가사를 이제 시작해서 나중에는 네네. 나는 강인하게 삶을 계속 살아가겠어.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의 곡인데요. 지난해에 이제 너무나 힘들었죠. 정말 상처 입은 대한민국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올해에는 우리 이런 상처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Tears in Heaven, 에릭 크립튼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듣고 오셨습니다. 네. 기타의 이 목소리가 너무 와닿네요. 그 나인 씨가 노래 들어가기 전에 살짝 해준 이야기 때문에 더 뭐랄까 슬프게 구슬프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는 에릭 클랩튼이 이 노래를 라이브를 안 한대요. 그 이유가 더 이상 이제 아들의 어떤 사망 때문에 내가 힘들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난 더 이상 힘들지 않다. 나는 극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에릭 크랩튼 공연 가면 이 노래 너무 듣고 싶으실 텐데 뭐 예를 들어 라디오헤드의 크립처럼 라디오헤드 딱 그 생각이 났어요. 너무 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노래 안 부르면 네. 상당히 거기 갔던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크립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한 표값이 10만 원이면 크립 값으로 한 5만 원 낸 건데 그걸 안 부르면 그거 하면 떼창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 함께 와 하면서 다 울면서 안, 해, 네. 안 했잖아요. 네. 그 첫 내한 때도 안 했었고 네. 사실 짙은 씨 공연에 갔는데 곁에를 안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아, 그런 거죠. 저희 팬이라면 네. 그렇겠죠. 그럼요. 뭐 샤이니면은 뭘까요? 뭐 에브리바디 아니면 누난 너무 예뻐. 누난 너무 예뻐는 꼭 해야 데뷔곡, 돼요. 데뷔곡 꼭 해줘야죠. 네. 네.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자, 에릭 크랩튼의 네. Tears in Heaven 얘기를 좀 더 나눠보죠. 에릭 크랩튼에 대해서도. 네. 에릭 크랩튼은 세계 3대 기타리스트다. 기타의 신이다. 이건 진짜 맞는 얘기 같긴 해요. 그죠? 블루스의 네. 거장이고. 네. 블루스라는 이 장르를 새롭게 해석한 네. 사실 블루스 장르가 흑인의 장르인데 그렇죠. 너무나 백인으로서 멋있게 또 다른 느낌으로 해석한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1970년에 데뷔를 하셨네요. 야. 아, 정말 언제야 이거는 대단하네. 옛날인데 네. 에릭 크랩튼이 그 예전에 많이 약을 많이 할 때 음반도 상당히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에릭 크랩튼 매니아들에게는 또 명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그렇군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6개 부문 수상한 그런 곡입니다. Tears in Heaven. 사실 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는 네. 노래들을 좀 많이 가져오셨네요. 오늘 나인 씨가. 네, 저는 그랬어요. 약간 가족을 꾸리고 싶어지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 가정을 꾸리고 싶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굉장히 설날에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듣기 싫은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은근히 한번 네. 어떻게든 그쪽으로 몰아가는 나인 씨 먼저 가시죠. 아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듣고 싶은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 뭐 진짜 1순위씩 한번 뽑아보자면 정말 듣기 싫은 이 소리는 안 했으면 저 있어요. 뭐예요? 그 노산이다.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안심 공격 아닙니까?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근데 가족끼리라는 게 그래요. 그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있고 안 되는 얘기가 있지만 네. 그 선이 굉장히 애매하고 거기를 넘나드는 게 사실 명절이거든요. 그 명절 때 더 너무 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다, 막 웃으시네요. 다들 노산이다 이 얘기는 안 하셨으면 너무 그래요. 그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저 아름다운 자, 거죠. 그래요. 자, 뭐 아이를 낳는 거야 뭐. 네. 자 그러면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듣고 싶은 이야기요? 잠깐 생각하실래요? 아니요, 저 있어요. 있어요? 제가 떡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떡국 먹자. 이거. 되게 단순하게 그건 듣고 싶은 먹자는 이야기. 네. 그죠. 뭐 한 살 먹자 이런 느낌. 제가 짙은 씨는요? 저도 막 생각을 해봤는데 네. 막 그렇게 싫은 얘기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저희 제가 그냥 다 귀를 아예 닫아버리는 걸 수도 있지만 자체 필터링. 네, 기억이 안 나요. 싫은 얘기 들었던. 근데 요즘에는 호레비 냄새 난다. 혼자 사니까 야 남자 혼자 살면 냄새 나. 이게 음향의 조화가 필요하고 여자가 있어야 냄새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깜짝 놀래고 진짜 냄새 나나? 아 그게 과학적으로 사실 입증이 맞아요, 됐더라고요. 맞아요. 아, 정말요? 아니, 정말 남성이랑 여성이랑 이렇게 뭐 호르몬인지 분비물의 차이인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자 혼자 사는 집에서는 확실히 다른 어떤 특유의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호레비 냄새, 호레비. 네. 아 정말이에요? 그게 호레비 냄새라고 하는데 여자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여자들은 안에 이 모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성의 그런 것들 중화가 잘 되나 봐요. 뭐 신기하다. 근데 피존 아니 피, 뭐 그런 섬유유연제 네. 몸을 바를까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걸로 쓰면은 아니 그걸로 샤워해. 안돼 바디로션 추천드릴게요. 아, 바디로션. 그 섬유유연제로는 뭐 이불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는데 뭐 몸에서 나는 이 호레비 냄새는 정말 어쩔 수가 없긴 한 것 같더라고요. 잘 안 씻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게 좀 듣기 싫은 것 같고 듣고 싶은 얘기는 네. 그냥 뭐 그냥 안 아프다. 몸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가족들이 예, 좋은데요? 요즘에 건강하다. 어때요 요즘에? 아, 나 정말 요즘에 건강하고 운동하고 막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사는 게 재밌다. 뭐 이런 얘기들 맞아, 듣고 맞아. 싶죠.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용돈 필요 없다. 뭐 이런 야, 용돈 좋다. 용돈. 야, 힘든데 너 써라. 용돈 필요 없다. 세뱃돈 주는 거 그거 되게 좋다. 와, 세뱃돈. 세뱃돈. 나인 씨는 이제 받으시나요, 주시나요? 이제는 줘야 될 나이가 됐죠. 조카가 생겨서. 얼마나 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조카가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네. 지튼 씨는요? 전 조카 쌍둥이거든요. 배로 나간다는 그 쌍둥이. 네. 심지어 제가 또 데리고 내려가야 돼요. 아 정말요? 네. 여수로요? 네. 그래서 몇 살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됐는데 심지어 저희 누나랑 매형은 일이 있어서 못 내려가시고 제가 애들 다 데리고 내려가서 세뱃돈도 주고. 되게 멋있는 삼촌이다. 장난 아니네요. 네. 아이들도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삼촌은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아, 이 삼촌 운전을 왜 이렇게 험하게 하지?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장난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뭐 친척들과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거나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일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피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이가 좀 들면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친척들과 이렇게 살갑게 제가 못 대하는 것 같고 편치 않죠. 맞아요. 좀 제가 좀 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이 설에는 먼저 좀 이야기도 좀 모였을 때 나눠보고 뭐 모임이 또 있으면 모여보고 사실 거의 좋다. 몇 년 동안 못 갔거든요 저는. 아. 가족들 함께 가도 저는 따로 못 가고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엔 전화라도 한 통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품마 가족분들도 혹시나 같이 어떠한 일 때문에 못 하시더라도 전화나 이런 걸로 뭐 설이니까 그쵸. 좋은 명분이잖아요. 맞아요. 못 듣던 목소리 친척들에게 좀 멀어졌던 친척들 맞아. 피가 또 우리가 나눴으니까 그런 명분을 또 전화 한 번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남설녀 네. 아프니까 설날이다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곡 이제 짙은 씨의 선곡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곡으로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이분은 심지어 1969년에 데뷔하셨네요. 어허. 1세대 한류 씨고요. 네. 그러니까 에릭 크랩튼보다 1년 먼저 데뷔하신 분이죠. 에릭 동생이죠. 그러네요. 여기는 조용필 씨의 꿈. 화려한 도시를 꿈꾸며 가왕이죠 가왕이. 이는 뭐 말이 더 필요할까요? 노래를 듣고 와서 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조용필의 꿈. 아이고 한 살 더 먹었네 하지만이라는 주제로 짙은 씨가 선곡해 오셨습니다. 조용필의 꿈 네. 듣고 오셨습니다. 아 뭔가 네. 그 파이팅이 느껴져요. 파이팅 느껴져요. 곡에서 네. 그러면서도 약간 슬픔이 있는 게 그 화려한 도시를 꿈꾸면서 이렇게 상경을 했지만 네.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아. 아직 성공을 못해서 꿈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아직 금이 환향을 못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삼킵니다. 고향의 향기를 마시며 이게 뭐 사실 지금 설이어서 돌아가신 분들,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뭐 서울에서 들으시는 분들, 뭐 그분들에게도 이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픔이 또 느껴질 수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팅 넘치게 아픔을 또 서로에게 이 설에 고향도 못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많아요,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일하거나 생계적인거나. 그분들의 아픔을 또 저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용필 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자, 69년 미 8군 무대에서 데뷔했고요. 오. 71년 3인조로 김트리오로 결성했어요. 왜 김트리오일까요? 김씨. 김씨 세 분이신가 봐요? 조용필 씨. 조씨인데? 네. 네네. 김대환 씨가 메인이시고 아, 예.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뭐 조용필 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분 김트리오 네. 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던데 제보가 들어왔죠. 네. 그 김대환 씨가 전설의 드러머라고. 또 엄청난 국채 10개를 사면서 북을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치시는 네. 전설의 레전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전설. 네, 이런 분들이 함께 또 했기 때문에 조용필 씨가 음악적인 뭔가 성장이 맞아요. 크게 있었겠죠. 네. 이때 막내였다고 또 이야기를 네. 해주시니까 김트리오를 했을 때는 전설적인 음악가와 함께 또 음악을 했었군요. 자, 조용필 씨는 사실. 1세대 한류라고 볼 정도로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맞아요. 끌으셨잖아요. 사실 공연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아서 하다 보면 뭐랄까 네. 그 매니지먼트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기서 누가 했었고 누가 했었고 이런 얘기 해주는데 조용필 씨가 했었던 공연장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구나. 네,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연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듣고 뭐 이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곡도 정말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앨범 네. 몇 장을 냈습니까? 진짜 거의 15장. 네, 대단하시죠. 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냈던 곡 앨범도 전곡이 너무 좋았잖아요. 바운스도 너무 좋았고 헬로도 너무 좋았고 네. 뭔가 신세대적인 감성을 또 잘 표현해내신 것 같아서 네. 역시 음악은 뭐랄까 감성이 토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역시 감성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굉장히 오늘 주제랑 맞는 얘기네요. 그렇네요. 아이고 한 소리를 또 먹었네. 하지만 이걸 노리셔 지태 씨 천재인가요? 아니요 안 노렸어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또 뭐 열어주셨네요. 어쨌든 네. 자 조용필 씨에 대한 설명 좀 더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요? 네. 일단 갑자기 떠오른 생각은 저희 어머님이 조용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겨울의 찻집. 저는 고향에 내려가면 항상 조용필 그 음악이 아버지 차에 있어요. 들려오는구나. 그래서 딱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가서 그 몰래 추석 같은 때 약간 그 뭐랄까요 금빛 벼가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면서 네네. 조용필의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겨울의 찻집이나 꿈이나 이런 거 들으면 따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조용필 씨가 되게 짙은 씨에게는 가족과 연관돼 있는 가수겠네요. 저에게 음악을 하게 만든 영감을 줬던 처음에 그런 분위기도 하고요. 뭐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또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자 오늘 설 특집이었죠. 아프니까 설날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너무 입에 붙었네요. 자 아프니까 설날이다 함께했고요. 설남설녀 두 분과 함께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또 지튼 씨랑 이렇게 셋이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화기애. 그죠? 정말 이건 네. 화기애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튼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뭐 두 분이랑 함께해서 화기애애하고 설남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초대 설남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1대. 네, 1대 설남. 푸른밤 1대 설남으로 등극됐다는데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남이 네. 그 뭔가 발음이 설레는 남자 같아요. 그 되게 그쵸? 굉장히 해석이 좋은. 그렇죠. 네. 하지만 명절 설 명절 설에 왔던 그 남자 설에 온 남자. 썸남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설남이. 설남 뭐 설레는 남자. 네. 썸보다 나은 거죠. 네. 그래 설녀 나인 씨. 설녀는 약간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선녀도 아니고 설녀. 어쨌든 네. 두 분 설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밤에도 자주 네네. 찾아주십시오, 지튼 씨.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한 지 몇 개월째. 처음엔 내게도 이런 목표라는 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벅차올랐다. 그리고 그 목표만 보고 지금껏 달려왔다. 한참을 달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아직 처음 그 자리 그대로였다. 내 목표라는 건 아직도 멀리에 있었다. 닿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거리에서 내 목표도 그 목표를 향한 나도 꿈쩍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이 외길 위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수많은 손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내 생각만 하느라 외면해온 내 사람들, 특히 가족들. 핑계를 대며 외면해온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내 생각을 끔찍이 해주고 있었고 내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렸던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들은 항상 나를 위해 주고 있었다. 아직은 한참 멀리 있지만 소중한 내 목표. 하지만 그 목표보다 소중한 것은 내 옆에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었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채용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루시아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루시아님 목소리 오랜만에 또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목소리 참 따뜻하죠? 좋은 노래였습니다. 자, 목표라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나? 이렇게 나를 돌아봤을 때 왠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너무 멀리 있어서 아,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채영님. 근데 또 그런 본인을 지켜주는 나의 주변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새 글이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을 때 깨닫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친구라는 존재가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인과 친구의 차이점은 또 그런 부분에서 오는 건 아닐까 싶은데 주변인들에게 우리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막 따지고 생각하고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채영님도 그냥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날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것만큼 든든한 게 또 없으니까 주변인들에게 우리 잘합시다. 또 설이고 하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겠죠. 연락도 해보고요.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홍신아님, 쫑디 2주 후 대학 입학하는 새내기입니다. 입학식 날 OT도 하는데 그때 장기 자랑을 안 하면 선배들이 안 좋게 본다고 해서 벌써부터 겁이 나요. 춤, 노래 등등 그쪽으론 영 재주가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장기 자랑하면 주로 춤, 노래 하죠? 뭐 저도 사실 장기 자랑을 막 많이 나가고 그랬던 적은 없는데 그 학교 축제나 아니면 뭐 수련회 갔을 때 나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임팩트 있는 모습을 남기지 않아도 돼요. 지금 걱정하시는 뭐 안 좋게 본다 막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라면 그냥 노력하는 모습, 뭔가 함께 섞이려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뭐 장기 자랑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어있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전혜진님, 친구랑 밥 먹다가 2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제 부주의긴 한데 도저히 진정이 되질 않네요. 액땜이라고 하기엔 학생인 저에겐 너무 큰 돈인데 어떻게 해야 진정이 될까요?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큰 돈인데 20만 원. 아니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건 큰 돈이죠. 20만 원이면 또 심지어 학생이시라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20만 원이 또 쓸 때가 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용돈 20만 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학원비로 받은 것이라던가 뭐 이런 거라면 좀 상당히 곤란하실 텐데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진정하는 방법 없는 거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힘내십시오. 6065님 종현이 형 내일 기숙학원 들어가게 돼서 오늘 가방 싸고 침대에 누워서 푸른밤 듣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푸른밤 청취가 될 것 같아요. 다시 겨울이 돌아올 때 푸른밤 다시 들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계셔야 돼요. 오늘만은 꼭 다 듣고 잘 거니까 노래 하나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에밀리 선데이의 슈트케이스. 그래요. 다음 겨울 때 꼭 와요. 아, 너무 뭐랄까 이 문자에서 느껴져요. 그 뭐랄까 정말 안타까움과 왠지 힘듦과 이제 기숙학원에 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이런 게 느껴지는데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우리 또 겨울에 또 만납시다. 기숙학원 들어가는 건 또 성적 향상을 위해서 대부분 가는 거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 자, 손편지가 와서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K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쫑디. 저는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입니다. 푸른밤은 쫑디가 DJ를 시작한 날부터 듣고 있어요. 아주 예전에 첫 면접 보러 간다고 응원 부탁했다가 쫑디가 연습한 만큼 볼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제 연습이 부족했었는지 그때는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입사 두 달 반 된 신입 사원이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업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저는 A 사업부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었어요. 왜 과거 형이냐면 갑작스레 본사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A 사업부는 여직원이 둘뿐이라 바로 지난주에 둘이서 친목 도모 겸 술자리도 가지고 다른 직원들과도 한창 정을 붙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발령이라니. 다른 분들은 저에게 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쉽기도 하고 환경이 또 완전히 바뀐다니까 무섭기도 해요. 아마 이 편지를 읽어주실 때쯤이면 저는 새로운 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아무 따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쫑디의 한마디가 듣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저의 한마디라는 거죠. 이 아무 따를 따겠고 제가 뭐지? 순간 뭐지? 아니 내가 너무 뒤쳐졌나? 아니 나 신세대인데? 아 그랬는데 다행히도 해석이 됐습니다. 그때 사연 보내주셨을 때 제가 좀 정없이 말했네요. 연습한 만큼 볼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면접 떨어지면요 그냥 제가 여러 사연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야 느낀 건데 그냥 인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일할 회사가 아니었던 것뿐인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못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나랑 인연이 아니었던 회사니까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뭐 떨어진 회사 미련 가져봐야 뭐 꿈의 직장 내가 원하던 뭐 곳이다라고 하면 다시 볼 수 있지만 지금의 본인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인연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K님 축하드리고요. 지금 환경 적응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것도 또 좋은 경험이 돼서 인생에 있어서 뭐 많은 배움이 있을 겁니다. 자, 신청곡도 있으셨어요. 종현의 러브벨트 신청하셨는데 그동안 출퇴근하면서 상당히 많이 들으셨대요. 맨 앞에 나오는 벨트맨 이 나레이션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저도 넣긴 했어요. 이 노래 벨트맨을.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 벨트 꼭 모두 매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6065님이 신청하신 에밀리 산데의 수트케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no kind of warning. I can't work out what I've done wrong. His clothes are missing, but his keys still here. Please somebody tell me what's going on. 오늘 방백. 해바라기의 비명. 함형수.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돌은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언제쯤에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우리 푸른밤 가족들의 연령이 워낙 다양해서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 젊고 청취자분들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좀 젊은 편이니까 좀 섣부른 질문이다 싶지만요. 그래도 그럴수록 한 번은 나의 죽음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길게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을 생각해보고 삶 자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편으로 유연장 이런 걸 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삶은 계속해서 지속되고요. 그러므로 사랑도 계속되고, 그리고 아무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한테 생긴다고 하더라도 꿈을 꾸는 것 역시 멈춰설 순 없는 법이니까요. 노란 해바라기를 그렸던 빈센트 반 고흐 역시 꿈을 계속 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원히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